우리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위험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향 땅에 있는 그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중에 이 멸망당하는 땅의 밭을 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사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26절에서 44절을 그 중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면서 27절에 보시면 보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도록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나돗에 있는 그 사촌의 땅을 사야 되는 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28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또 보라 37절에 예,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회복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36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43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요. 오늘 모든 구절의 모든 말씀들의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그래서 37절에도 내가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드리고 또 영어로 보면 내가 돌아오게 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겠다 계속 반복되고요. 38절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겠다. 4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관계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39절에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길을 주시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 40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잘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는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축복을 주시면 받고 때로 내가 잘못해서 심판과 징계를 하시면 그 심판과 징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음과 한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경외하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40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서 여러분 31장에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오늘 또 40절에도 여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이 31장에 말한 새 언약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40절의 말씀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주셔서 복을 얻도록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고 났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인간이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경외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게 돼요.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일하시는데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신명기 6장 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2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41절의 말씀 보면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다고 하나님의 온 정성과 온 마음 그 사랑과 열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4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3절과 4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의 그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고 또 그래서 증서를 기록하고 또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항아리에 묶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멸망당해서 땅을 다 빼앗길 그 처지에서도 땅을 사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증인을 세우고 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됐던 데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면 이제 그 땅을 예전과 같이 밭을 사고 또 팔고 또 매매하고 증서를 기록하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원래의 일상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 일상이 회복될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졌고 많은 것들이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나오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보고 예, 또 식사하며 교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멸망과 징계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 정성으로 그들을 다시 심어주셔서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원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켜주시겠다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걸어가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